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키를 11,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무슨 뭐 주식 뭐 그런 걸 떠나서 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재난, 사고 재난이 많아갖고 말이에요. 샌 앤드리아스인가? 그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거 봤다 그랬나요? 뭘요? 그 지진 영화 있잖아.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영화. 그거 안못 봤어요.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요. 샌 앤토니오스인지 앤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작년에 보고 나서 두 가지 느꼈거든요. 지진이 참 무섭다는 걸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는 해운대는 영화단이었다. 그걸 느꼈는데요.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야, 불의 고리? 나 불의 고리란 말또 테너스 들어본 적 있어? 그 배우죠. 학교 때 지질 그래요? 배웁니다. 네. 공대생은 뭔가 달라. 공대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리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때 배우죠. 네. 아, 그랬죠? 아, 난 불의 고리 해갖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별거 아니라 링 오브 파이어네? 그 링 반지 있잖아요. 반지의 고 반지의 불의 반지죠, 불의 반지. 근데 이게 환태평양 지대를 둥그렇게 해갖고 그런데요. 좀 무서워요, 지금요? 지진지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네요? 지구과학에 배웠나요? 저는 지구과학을 안 배웠죠. 아, 지구과학을 안 배우셨나요? 저는 문과니까요. 아. 네, 안 배웠죠.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세상이 좀 무서워요. 이거 정말 자연의 섭리나 이런 게 무섭고. 우리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좀 다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내진 설계가 잘돼 있는데, 좀 중남미 쪽은 이게 잘안돼 있으니까. 더 많이 사상자가 피해가 많고. 그런데요. 정말 그러다 정말 샌드 앤드리아스인지 그런 영화같이 되면 좀 끔찍하거든요, 지금요. 큰일 났어요. 그건 그렇고요. 시장 상황 120분 동안의 흐름 좀 확인해 주세요.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유가 동결, 뭐 원유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에 대한 참여 자체가 원래부터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지금 보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가 동결에 합의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반등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참여 없이는 동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제 있었던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산유국 회의가 동결이 무산이 됐습니다. 유가가 좀 뭐 시작할 때는 한 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4.48% 정도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 에디슨에 대한 파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선 에디슨이 지금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36% 빠졌고, 시간에서 또 이제 19.5% 빠져서 선 에디슨에 대한 이제 파산 얘기가 진정한 패니 스탁이지. 진정한 패니의 그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파산에 대한 쪽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자재 통화 국가들에 대한 그 통화에 대한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는 또 그런 흐름이 또 그 동반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그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원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에 대한 쪽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제 워낙 강세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강하다. 6원 30전 정도 오르는데 불과해서 지금 다른 그 이머징 마켓 통화 국가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견조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입장은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00억대 순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에 좀 안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만 잠깐 보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코너 좀 보겠는데,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시면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 글로벌 펀드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머징 마켓이요. 조금 제가 웬만한 또 이런 거 안 해드리는데 키워드리는 서비스를 또 보여드리도록 신곡. 되겠는데요. 이게요, 여기입니다. 이 제일 위에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면 200만 달러니까 뭐 균형이잖아요. 순 유출이요. 이번 주에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억 1,100만 달러, 11억 8천만 달러거든요. 이게 좀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게 보면 상시적으로 보면 주식이랑 채권 앞서서 지난 1년 동안에, 2015년 동안 얼마요? 7,200억 달러인가?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갑자기 단위가 기억 안 나는데요. 여튼 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은 그 걸린 것부터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유가의 흐름, 그리고 커머더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시청자분들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 특징적인 한두 개만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은 오늘 뭐 하락하는 거는 뭐 원자재 관련된 그 종목들, 뭐 조선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업재 섹터 조정이 나오는 건 좀 뭐 유가 하락 때문에 당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올해 그 현재 유가 수준에서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중동에서 쿠웨이트 한 곳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사우디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 적자 정도로 돼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동결 조만간에 이번은 아니더라도 이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네. 이란에 대한 생산량 정상화가 되면은 네. 대부분 아마 동결이나 감산 쪽에 대한 흐름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란 지진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세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네. 나머지는 네. 뭐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그 차별적으로 네. 강세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네. 지금 이제 그 밑에서 아주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 면세점 아까 그러니까 이란이래 그 지금 면세점 그러니까 일본 여행에 대한 감소. 에 대한 얘기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또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같은 이슈는 하여튼 그 유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좀 냉정해 봐야 되는 것이 하여튼 지진이잖아요. 네. 지진에 따른 영향 그런 것들 잠시 후에 해야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네. 이분을 한번 잠깐 또 모셔서 얘기 좀 나누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돌릴 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그 뉴스원에서 뭐 성형한류 해갖고 우리 방송을 보고 보고서를 그러니까? 베꼈는지 그대로 또 시리즈로 또 세 편의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여배우처럼 특히 이번에 또 송혜교 열풍에 대한 쪽이 네네. 또 한국 그 성형 관광에 대한 또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성형 쪽에서도 한류 열풍에 대한 쪽이 거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르스 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때 그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죠. 네. 그죠? 8% 정도 줄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성형 관광과 관련된 그 관광은 훨씬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매년 확대되는 지금 그 메르스 발생 국가 2위라는 오명에도 비롯하고 지금 그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 수는 4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의료 관광 비자 뭐 새로 만든다는 항목이 있어요. 뷰티 비자 한번 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있었고요. 또 뭐 K-팝 열기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고 그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한 쪽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제품들, 그러니까 네. 제품들 중에서 이제 필러하고 보톡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핵심 이슈인데, 지금 보게 되면 LG화학,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화이동, 그 화이동 의약그룹의 자회사인 화동 의약 닝보와 10년계 이브아르 두 개 라인 완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고, 휴젤 같은 경우가 삼한제약과 지금 보게 되면은 필러, 보톨리눔 톡신 공급 계약에 대한 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휴젤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 납품되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엔지니스라는 작년 4월 중국 상하이의 한중 삽작 성형외과에 대한 쪽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네. 히알루론산 필러, 그러니까 엘라비에가 중국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경 인터림스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제 메디톡스, 그다음에 휴메딕스, 그다음에 휴젤, LG 생명과 이렇게 네. 이제 관련주에 대한 쪽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뭐 시장 규모에 대한 쪽이 여전히 뭐 더블 난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거의 뭐 우리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신한금융증권 그때 이제 보고서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에 대한 쪽을 그대로 지금 옮겨갖고 기사에 대한 쪽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 성형한류에 대한 쪽이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네. 또 화장품이 오늘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태양의 후예 효과도 있겠고 뭐 태양의 후예가 엄청난 조회수 그 다음에 이제 막판 시청률이 39%가 나왔나요? 뭐 어마어마하게 좀 시청률에 대한 쪽이 나왔어요. 나랑 의지랑 상관없이 많이들 보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근데 더 웃긴 건 네. 서울 면세점 최대 4곳 추가 허용이 유력하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서울 면세점 4곳이 최대 허가가 됐는데 태양의 후예 열풍으로 당초보다 늘어날 듯하다. 글쎄요, 드라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걸 늘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나라에서 하는 일을 예. 반발을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 지금 누구 하나 뭐 해줄 수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달 말 경에 신규 면세점 수와 선정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지금 대신에 수수료율을 매출 대비 1%. 1%로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야 면세점 다 열어줄 테니까 니네 10년 하고 대신에 수수료를 1%로 해갖고 그거 우리가 먹겠다 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세점 쪽에서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태양의 후예 방영을 통해서 한류 열풍이 다시 불면서 최대 4곳까지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에 대한 흐름이 상승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뭐 일본 관광객 때문에 일본 관광에 대한 쪽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 그 상대적으로 한국 쪽 면세점에 대한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호텔 신라도 갭상승해서 출발을 해갖고 많이 뭐 살짝 그 음봉을 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2%대 이상에 대한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포함해서요. 이제 우리 내용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피디님, 피디님 방에서 우리 앵커 레포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냉정한 판인데요. 냉정한 판인데 그 지진 얘기 제가 최대한 냉정하게, 최대한 냉정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요. 네. 지금 이건데요. 한번 차티크 포티가 하면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보세요. 딱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사실만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에 지진대에서 타격을 어디를 받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오늘까지 나온 거에다 플러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신은 아시면 계실 텐데 도요타의 자동차 협력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일부 부품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일렉트로닉스 자동차용 반도체 쪽 일부 르네상스 그 네. 거기는 이제 렉서스 생산하는 곳이죠. 네, 그 일부 좀 네네. 문제가 있다 그래요. 네. 혼다는 여기서 보면 저겁니다. 오토바이. 네,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나소닉 있죠, 파나소닉. 파나소닉 이제 반도체 조립 이런 쪽이 되겠고요. 미쓰비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 들어갔고요. JX 니폰 오일랜드 에너지 이게 일본 최대 정유 공장이거든요. 이건 석유 선적이라고 로딩하는 거 이런 쪽이 좀 중단됐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산토리 맥주, 네, 천연수 커피 뭐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리지스톤이 타이어잖아요. 네. 다 공업용 홍수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 나온 거가 이제 소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소니의 갑자기 까먹었네. 그 핸드폰의 카메라 소재 반도체 CIS 소재. CIS 그 소재. 네네. 그것이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플 만든 거 아니라 삼성 LG 다 봤잖아요. 네. 그런 거 일부 좀 타격 받았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이 되겠고요. 과거는 이제 과거가 이제 중요한데요. 과거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타사 거라서 조그맣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보면 급등한 게 이게 2011년 3월 11일입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때 급락했어요. 일본 시장이요. 그리고 반대로 가운데가 여기 가운데인데요. 여기서부터 급등했어요. 현대차가. 그때는 뭐 도요타 정차였고 3개월 뭐 생산 중단됐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있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이.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일본의 렉서스 라인이 정말 문제가 다 있어. 그 부품 때문에 생산을 못해. 그럼 재고가 다 나가. 그럼 생산 못 하잖아요. 네. 렉서스는 대부분 일본에서 만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쟁이 되는 현대차가 좋아질 수 있겠다. 좋아지면 되는 거죠. 얼만큼 좋아질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또,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 우리에서 그 부품이 그 센서가 다 LG 노트로 왔다 이거야. 딴 거야. 그거 좋아지면 되죠. 예. 근데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누가 말할 수가 없어. 다만,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진다? 그거는 그걸로는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주가는 그런 펀더멘탈 상관에서 올라갈 수도 있죠. 기대감으로.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요. 일본의 중국에서 다 관영이잖아요. 여행사가. 네. 지금 그 동네.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다 큐슈잖아요. 큐슈 백본천은 가보신 분 아시는데 그 동네 그냥 한 달 동안 그 재난지역에서 여행 다 취소시켰어. 강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한 명이라도 오면 플러스죠. 네. 두 명이라도 오면 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호재 인식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두 명이 일본 갈 사람이 한국에 왔어. 호재죠. 그잖아요. 호재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법이 바뀌어야 돼요. 관세법은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돼. 법. 그리고 요번에 요번 달 안에 이미 얘기한 대로 총선 지나면 한다 그랬거든요. 결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모르겠고, 정말 통과될지는 모르죠. 우리가 알 길 없잖아요. 여당이 야당이 자기네가 앞에서 싸우다 뒤에서 어떻게 싸인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보면 지금 얘기는 4개까지 시내 면세점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5년마다 10년마다 자동으로 한다는 건 그때보다 심자 5년 10년마다 심사받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요. 그렇지만 정부 안은 4개까지 한다는 거예요. 4개가 뭐겠어요? 4개 뭐겠어요? 이번에 SK 네트워크 기존 거는 다 두산한테 남겼거든. 결정이 났거든요. 네. SK는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인천 면세점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인천 면세점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떨어진 거가 현대백화점이 떨어졌죠. 네. 신세계는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받았죠. 대신 받았죠. 받았죠. 그 다음에 저기죠. 그 다음에 롯데 잠실이잖아요. 근데 네 개란 말이에요. 네 개. 네 개가 새로 다 허용되면 하고 싶은 사람 다 주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냐는 것을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 법까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줄 아짜려 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오잖아,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런, 야,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서야 되니까 야당에서 통과 안 된 게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시행령으로 되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그냥 관세법이 바뀌게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이잖아, 법. 시행령이 아니라 법. 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런 거 발표해버리면 올라 그 악재인데, 그 다음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거는 분명 사실 알고 매매를 하셔야겠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분명히 호재죠. 한 매라도 오잖아. 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달 동안 그걸 계약을 다 취소해버리고, 강제로 폐쇄하고, 그리고 너희들 일본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4회 대 8회도 모르잖아. 그 우리가 할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저희는 그런 있는 사실관까지만 말씀드렸다. 어쨌든 간에 근데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면세점 수수료율 자체를 0.05%에서 1%로 아, 그거는 예, 예.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20회잖아요.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건 200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몇백배인데. 어쨌든 간 높인 상황에서 가게 되면 뭐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게 좀 약간 애매한데, 여하튼. 네, 어쨌든 간에 수수료만 늘어나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돈 많이 받으니까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게 왜냐면 그게 되면 네, 네. 그 사업 면세점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사업, 그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잘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경쟁력은 거. 어쨌든 간에 확대되는 거. 정부 입장에서는 양은 어쨌든 커지니까.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관세가 또 빠지기 때문에 애매해요. 관세가 높으냐 그런가 보면 관세가 훨씬 높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걸 제가 알면 제가 국회의원 하죠. 그걸 몰라 국회의원이 안 된 거 아니야. 예, 좋고 나쁘면 모르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들이 고민하겠죠. 관세를 들어온 거를 갖고 주플러스냐 아니면 그렇게 사람 더 많이 들어와서 해주냐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서비스가 좋아지냐 그 수수료 더 받아서 좋아지냐 아이 그건 뭐 갖다 붙이는 얘기고 알아서 하겠죠. 예, 우리는 알아서 그냥 있는 사실 그 자체 오늘 사람이 한 명으로 넣으면 플러스다. 다만 요번 지나고 나서 4월 말에 발표되면 악재였지만 그것도 법이 안 통과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상관없다 또 사야 된다 만들어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봐주세요. 지금 바로 리포트로 한번 넘어갈까 오늘? 리포트 할 게 많아? 네, 리포트. 리포트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터 어떻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LIG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LIG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그 최근에 이제 CJCGV 조정이 상당히 깊게 들어왔었죠. CJCGV에 대한 조정 엄청 빠졌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켓쉐어 2.4%인데 그 2020년까지 마켓쉐어를 5.2%까지 올려서 탑2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도만 하더라도 연간 50% 성장, 연간 50%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연간 50% 성장해서 이미 그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이미 중국을 넘어갔죠. 올해 1분기에 미국을 넘어갔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 기준 미국을 넘어가서 올해가 이제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미국을 이제 돌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인당 관람회 수가 1.2회가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영화 성장에 대한 성장세, 뭐 계속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 50% 가까이 지금 성장세에 대한 쪽이 올해도 이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네. 인당 관람회 수에 대한 쪽이 꾸준히 뭐 0. 몇 회에 대한 부분에서 0.6회 막 이렇게 이랬었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벌써 이제 1.2회 때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에 대한 쪽이 더 성장한다. 연간 관람 횟수에 대한 쪽에 대한 비교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일본 정도,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일본이 이제 1. 몇 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 기준에서 4회가 좀 넘어가는데 이 부분까지에 대한 성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어디쯤인가는 중국도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중국도 이 오락거리가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예, 오락거리가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락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가장 싸게 그나마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엔터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 영화에 대한 쪽을 하나 보는 게 어떤 그 이벤트였죠. 네. 한 20년 전에, 20년 전도 아니구나. 한 30년 전에 보게 되면. 그때 살았었어, 자기?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말하다 보니 나이 나오네? 저도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전에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님한테? 예.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영화 한번 보는 게 그때 행사였죠. 행사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영화 가려면은 뭐 머리도 깎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가서 뭐 밥도 사 먹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먹고. 중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쪽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AX, 4DX, 그 다음에 VIP 라운지, 키즈 상영관 배치,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서비스에 대한 쪽을 한국에서 이미 이런 걸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적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CJCGV가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CJCGV가 지금 이제 그 영화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관련된 부대 산업들. 이런 것도 또 이제 CJ 프랜차이즈와 함께 더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절 밥상도 들어가는 거지.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고평가 논란으로 주가가 25%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쪽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고요.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뭐 그 스크린에 대한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의 헐리우드에 대한 박스 오피스를 올해 돌파한다. 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에 대한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CGV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거,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그 주성치 영화죠. 주성치 영화가 1억 2천만을 돌파를 했죠. 인원가 그거? 예, 예.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1억 2천만을 돌파했듯이 1억 명을 돌파하는 영화가 중국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네. 정말 그 잘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잖아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어쩔지 어쩔지 모르지만 큰 흐름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영화를 보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면 아까 연간 1회 조금 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2년 전에 얘기할 때 0.6회 그랬거든요. 네. 그게 작년에 0.9회다 뭐랬는데 이번에 1.2회인데요. 그게 보면 그게 딱 언제 딱 넘었냐면 이번에 그 춘절 있잖아요. 네네. 춘절을 계기로 확 이긴 거거든요. 박스오피스를 네. 이기기 시작한 게 1분기잖아요. 네네. 그 시점이라고 시청자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 20년 전 3천년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뭐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이제 설날 때나 추석 때 뉴스 보면 항상 나왔잖아요. 명절 때 중심의 시내 중심과 모습하면서 뭐가 났어요? 극장에 가는 모습이 났잖아요. 그 뭐야? 그만큼 이벤트라는 거죠. 이벤트. 근데 요즘은 명절 때 시내 중심과 모습은 항상 중국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중국에서 명절 때 극장 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딱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국내,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그 프로덕션 있잖아요. 제작사. 제작사의 주식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CJ, CGV 있죠. 네. 이쪽 그 써있던 우리가 흔히 플랫폼을 같은 놈 있잖아. 그래서 수많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대 사업 있잖아요. 그 CJ에서 하는 게 뭐냐 뚜레주로 뭐 투썸 이런 거 있죠. 네네. 투썸 CA인가 그런 거 있잖아. 모르겠어요. 네. 예. 투썸.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간다는 거죠. 예. 빵도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죠? 비비고. 비비고도 CJ에서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몰들이 막 중국에서 여기저기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그런 관련주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청자분들 좀 큰 흐름에서 큰 눈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죠. 오늘 뭐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화장품 산업에 대한 쪽이 우리가 작년에 얼만큼 성장했는가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 하나면은 아, 화장품이 상당히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프랑스 화장품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명품. 화장품 계열이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은 2014년, 그러니까 그 전에도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순위를 보게 되면 밑에 있었거든요. 10위권 안에 들질 못했었어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를 채운 데가 어디냐면 일본도 줄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도 비중이 줄어버렸거든요. 2015년도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전부 다 꿰차고 들어간 게 어디냐면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 수입에 대한 쪽을 급격하게 늘리는 이제 그런 영향에 대한 쪽을 좀 차지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호하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모르퍼시픽의 중국 스킨케어, 색조 뭐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상관없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스킨케어 쪽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색조나 이런 쪽보다도 여전히 스킨케어에 대한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설화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지금 LG 생활 건강의 후라든가 이런 이제 한방 화장품에 대한 그것이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좀 중국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뭐 스킨케어 지금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쪽이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브랜드 하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 쭉 뭐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 브랜드 전략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잘 통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화장품 사용액에 대한 쪽을 쭉 밑에서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 특이하게도 그 1인당 색조 화장품 소비액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아직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연하게 그 보여지는 것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아직도 스킨케어 화장품 소비액이 1인당 소비액이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색조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국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거를 앞으로 이제 화장품 쪽에서 보여주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스킨케어 화장품 소비액 역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1인당 소비액이 아직도 증가하고 정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여성분들 더 노력해야 돼. 네네. 남성은 자랑전에 1등이거든, 1등? 네네. 여성분은 아직 멀었어. 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도 없다. 근데 이제 월드, 이제 전 세계 평균 비해서는 뭐 월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아니, 지금 1등을 비교해야지 어떻게. 네네. 아유, 이 아저씨 왜 이러시나, 갑자기? 네네. 그래서 중국.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이 트렌드에 전체 평균 다 잘했다면 칭찬받았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트렌드에 대한 쪽이 이제 꺾일 상황이 아직까지도 아니다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소비액에 대한 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아직도 꺾일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색조 화장품 1인당 소비액에 대한 증가를 이제 보여주는 국가 한국하고 지금 중국 두 군데가 홍콩 이렇게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줄었죠. 프랑스도 조금 소폭 증가했고 미국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 소비액도 역시 한국과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증가했고 미국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당 소비액을 놓고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중국 화장품 아직도 성장에 대한 쪽을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뭐 그 태양의 후예에 대한 영향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뭐 LG 생활건강 뭐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조, 네. 원조 네. 화장품 주식의 그 아버지로서 네네. 말씀드리면 아 이거 주식을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스킨케어, 스킨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상담분 쫓아왔어요, 서양에. 네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못 쫓아가는 게 근처도 못 단 게 색조입니다, 색조. 색조. 색조는 근처도 못 갔어요. 서양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가고 일본 사람들이 한 5분의 1 갔나? 그래서 색조를 우리나라 덜 쓰니까 아직 중국은 무한하죠, 무한해. 색조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에 특히 파티 같은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런 그 진하게 색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이런 건 엄청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은 피부 톤 때문에도 우리나라 색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서양 사람이 하는 거랑 백인이랑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문가들 들은 바가 있는데 여하튼 일본 수준은 우리나라가 한 4분의 1과 5분의 1밖에 안 돼, 색조 수준이. 그래서 보면 일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그 시내 나가시면 일본 여성, 한국 여성, 한국 여성 딱 차이 나잖아요. 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서? 색조에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테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갈 길을 멀었다는 건 저도 한 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유행한 게 그거잖아요. 한 듯 안 한 듯. 네. 근데 한 단 하셨는데 네네. 결론은 분발하자. 네.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 이제 바뀐 거 있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조금 흘러내리네? 네, 네, 뭐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 2000포인트를 장중에 한번 깼었거든요. 네. 10시 정도에 한번 깼었는데, 지금 이제 2003포인트.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가 한 2006포인트였으니까 살짝 조금 흘러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한 쪽도 여전히 뭐 지금 뭐 그 약세긴 한데, 그래도 뭐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종목에서는 뭐 아까 오전에 이제 그 일부 시간대 이제 브리핑했던 내용들 그대로 네. 지금 종목에 대한 흐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그런 것. 그 네. 오늘 엔달러나 그런 환율 시장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네. 중국 시장도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환율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원화에 대한 부분 네. 지금 약세에 대한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아까 한 6원 30점 정도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네. 4원 정도로 지금 약세에 대한 폭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달러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강세입니다. 네. 엔달러 환율에 대한 쪽은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엔화는 엔달러는 지금 0.37 엔 정도 네. 빠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까지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네. 중국 시장은 잠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은 1.5% 정도 하락에 네.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네. 지금 다시 한번 3,000포인트 근처까지 3,031포인트까지 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왜 하냐면 엔화가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지금 일본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거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 보고서 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네. 일본도 일본은 지금 너희들 짜식들 봐줬더니 네. 안 받는다 그런 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막 생각해 보잖아요. 네네. 아 진짜 생각해 보잖아요. 엔화가 강세되면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생각해 봤더니 거기다가 오늘 그래서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저 아까 그 지진 때문에 사고 난 데 있잖아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오토바이 타세요? 오토바이요? 탈 줄 알아요? 다이쿠? 아니죠. 예. 타봤어요 전에? 네. 어떤 탔어요? 일본 것도 타고 가와사키 것도 타고 그래요? 네. 로망은 있잖아요 남자대 로망. 네, 아, 저는 그런 건 싫어해요. 아, 그래? 할리 데이비 이런 건 싫어하고 BMW 괜찮아요? 쇼카 이런 거 좋아해요. BMW는 탈만하잖아 그럼. 네, 그렇죠. 할리 데이비슨 있잖아요. 네. 할리 데이비슨이 이게 남자들 로망 아니야. 그렇죠. 뭐 싫어합니다 할 말이 없어. 왜냐면 할리는 신체 구조상 벌 쓰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아 그래요? 신체 구조상 벌 쓰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래요. 네. 제가 주가 좀 봐드릴게요. 아, 이거 정말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네. 제가 기본적으로 운빨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봐주세요. 제가 이 주식을 좀 봐드릴게요. 할리 데이비슨 주가거든요. 이게 HOG예요. 이게 보면 한 2013년 고점으로 콜라당 빠졌네? 이게 왜 빠진지 아세요? 왜 빠졌다 생각하세요? 이거 왜 빠졌습니까? 아니 미국 사람이 여전히 좋아했어. 좋아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작년에 많이 빠진 건요. 남미에서 많이 탔네. 브라질, 아르헨티나. 박살났잖아 거기가 경제가. 네. 살 수가 없어. 또 하나가 엔화의 약세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요 경쟁자가 하나가 BMW고 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혼다. 혼다. 가와사키 이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엔화가 만약 강세되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최고의 수혜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할리. 그 사람 말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적 이제 메롱이었어요. 왜냐 이때가 실적 메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장 사실한 게 아니라 19일날 실적을 발표돼요. 그런데 이 실적 갖고도 말이 많어.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많거든요. 엑스다이터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 미국에도. 그 사람 얘기를 보면 엔화 강세의 수혜시가 뭐냐 이거 지금요. 딱 이유라는 거야. 거기다가 사고까지 나왔고 뭐 오토바이를 몇 대나 못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겠으나 아 이건 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벌이 HOG거든요. 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진정한 에너지 강세 수혜주야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